JYP introducing the Wonder Girls. Yeah. JYP and the Wonder Girls, we're back! Honey. 난 행복한데 너만 있으면 돼. 더 바랄 게 없는데 누굴 만나서 행복하란 거야. 난 널 떠났어. 행복할 수 없어. 날 위해 그랬던 것만 넌 부족하다는 것만 말이 안 되는 말 이런 거 왜 몰라. 네가 없이 어떻게 행복해. I want nobody, nobody but you. I want nobody, nobody but you. 난 다른 사람은 싫어. 네가 아니면 싫어. I want nobody, nobody, nobody, nobody. I want nobody, nobody but you. I want nobody, nobody but you. 난 다른 사람은 싫어. 네가 아니면 싫어. I want nobody, nobody, nobody, nobody. I don't want nobody. Gave me two different teeth. 너 때문에 난 기뻐서 울었고 슬퍼서 울었어. So I hate you. So I love you. So I hate you. So I love you. Then no. 지워버리고 싶어 널 내 자신에게 미워하라고 널 욕하라고 그 상처 What's the reason why I still miss you no matter how hard I try. Yeah, 너에게 울었나 나는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so 심하지만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와. 난 네 인생의 마지막 여자가 되고 넌 내 마지막 남자가 될 거란 걸 알지만 넌 아직 몰라. 왜 놀라? 자 어서 빨리 나를 골라. 말할 필요도 없어. 그냥 내 말대로 잘 할 생각만 하면 돼. 그러니 네 앞에 난 자 보고판 단어를 봐. 어떤 팔 팔 나 이거 딱 맞아. 모두 다 맞아. Oh, please be my baby. Please be my baby. 너만 생각하면 미치겠어. 네가 너무 너무 갖고 싶어서. Ooh, make me your lady. Make me your lady. 나의 사랑을 너 내게 줄게.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. No. 난 baby. Don't know why,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리면 자기 직전.